우리나라 개성시의 로비용들이 예술 선동대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주체 80이 1993년 3월에 12여 명의 전쟁 로비용들로 조직된 개성시 로비용 예술 선동대는 지난 22여 년간 5,500여 회의 공연 활동으로 수많은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에게 1950년대 조국 수호자들의 투쟁 정신을 깊이 심어주고 있습니다.